그러지 마세요. 서로 살아가는 방식을 굳이 가득 치려 말아요. 이 세상에 나는 오직 한 사람. 아무리 다르더라도 괜찮아요. 내 맘을 열어둘게요. 그 어떤 목소리도 들어올 수 있도록. 걱정하지 마세요. 서로 살아가는 방식을 굳이 설명하지 말아요. 이 세상에 나는 오직 한